자, 캐나다 구스 38회 이번 주는 3부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 이제 저번에 그 부동산 얘기 하다가 다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응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 전에 한 5분 정도만 할애해서 제가 좀 긴급 진단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을 먼저 꺼내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 스쿨버스 태우려고 제가 나갔어요. 처음 뵙는 한국 가족분들이 애들 이제 버스 태우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디 그러면 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분들 맞아요. 예, 아, 이사를 그럼 언제 오신, 오셔 어디에 정착하셨어요, 그분들은요? 여기 저희 600 동네, 예, 그쪽에, 그 타운하우스에 예. 들어가시겠나 보죠.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사실 남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좀, 남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전 집에서만 재택근무자니까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데, 이 런던에서, 이제 교민들 사이에서 되게,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언뜻 몇 달이 건너서 들어봤는데,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예, 특히 북쪽 문제라고 하는데, 예, 한국에서 워낙들 많이들 오시니까, 특히 유학하러 많이 오시니까요. 이게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또 자녀 문제인 거고, 자녀 문제가 이제 부모 문제로 번지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마이프님 아드님과 이제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그나마 한국 애들이 비중이 적어서 와요. 다행인데, 아직 안심은 아직 할 그쵸. 단계는 아니에요. 좀 엄청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몰려오고 예.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없는 데를 또 선호하니까 또 몰리게 되겠죠? 근데 북쪽은 각 반마다 8명, 9명이 한국인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이제 온 학생들이죠. 그 친구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그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한국에서 하던 일이 벌어지는군요. 되게 웃긴 편먹기. 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텃세라는 게 있으면 안 되지만, 텃세라는 게 있으면, 여기 오래 산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몰려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세력이 형성이 되니까, 미리 와 있던 소수의 그 한국 학생들이나, 텃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적으로 워낙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끼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민 왔을 때도 그런 것좀 있었는데, 저는 초청 이민이었어요. 저 친척분, 고모 부부가 계셨으니까 다 해주셨어요. 저희 관공서 가는 거, 차 구입, 집 구입, 저희 학교 다니는 것도 다 알아봐 주시고, 통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변호사 문제, 다 해주셨어요. 너무 편하죠.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운이 좋은 케이스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와서 정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완전히 맨땅이지.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한인 교회나 도움을 받으려고요.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또 영어도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요. 저희 할수 있는 한도에 저는 있으면 도와드려야 당연하다고 되는데,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좀 난처하시니까 좀 도와드리는 거는 좀 도의적으로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먼저 오신 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세요. 은행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꼭 계속 붙어서 24시간 그렇죠. 도울 그럼요. 수가 없잖아요. 돕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긴 하지만, 좀더 해줬으면 더 하는데, 이상,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쉬움을 넘어서서, 도와줄 수 있으면서 필요한데, 이러면서 그렇죠. 되게 그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그거죠.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그러니까, 명대사 나오죠. 우리가 남이가 아닙니까?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한국. 권리가, 아니,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 그렇지. 아, 그거 라는 그 좋은, 명명대사가 예. 있죠? 그니까, 왜 도와주다 말고, 어? 뭐, 아, 이렇게 무슨 생각을 얘기인지, 예,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뭐, 굉장히, 저만 몰랐더라고요. 다 알고, 런던에서는. 저도 뭐 몰랐는데요. 예. 말씀하시길래 딱, 아, 한번 예전에 한번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예, 뭐 우리 교육 얘기 잠깐 하다가 저쪽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뭐, 여기서 저희처럼 정말 24시간 옆에 붙어서 걸음마 때부터 그냥 적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정착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는 이런 친척분이 계신 게 아니면 사실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뭐, 금방 영어 배우겠지만 그 친구. 그래도 처음에 좀 힘들어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고 해라. 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네가 한국말 잘하니까 좀 해줘. 뭐 하면서, 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렇죠. 잘못하면 예. 그 새로운 친구가 이제 적응을 위해서, 많이 붙고 이제 의존을, 초반이니까 하게 되겠죠. 그건 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학부모로서 걱정은,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완벽히 적응, 완벽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혼자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정도로 너무 붙어서 의존을 하게 되면, 혹시 제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본인 지장하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수업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제 지금 현재 통역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바로 옆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야박하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난또 피해 올 것도 생각하면서, 아,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딜레마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아, 전에 그럼요, 그럼요. 없던 현상이 생기는구나. 근데 많아진다고 뭐든지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상 아니에요. 제가 그런 항상 사람들이 오는 예.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그 네. 한국의 국민성이라는 거죠. 제가 네.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한국의 국민성이 낳은 이런 병폐지 모든 사람이 온다고 이제 뭐 일본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일본의 국민들이 온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벌써 그 한국에서 새로 온 애들이 세계가 커지니까 기존에 와 있던 애들, 여기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뭐 먼저 왔든지 하는 애들을 오히려 왕따시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고, 그게 문제가 돼서 학교장 자체가 그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장 입에서 그 정도 나올 정도면 얼마나 그게 문제가 학교에서 지난번에 한번 있겠어요. 나오셨을 때, 그때 이제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제 몰랐는데, 그때 북쪽에 있는 학교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두 군데 돼요. 네, 큰 학교들이 큰 있죠. 예. 학교에, 저기, 아, 그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두 학교가 있어요. 제가 네네. 지금 아예 실명을 거론하려고 했는데 지금 알지만 갑자기 저는 실명 거론 안 예, 저는 지금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저는 예. 원래 얘기 스타일이 뭐든지 그냥 밝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 저기 들으신 분들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고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없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은 저 인간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 참 다행이겠네요. 제가 지금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근데,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저도 사실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려고 했었고, 처음에 정착, 런던으로 네.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동쪽에 그 펜셔팍을 끼고, 펜셔팍을 끼고, 저쪽이죠. 그 북쪽에, 저쪽에, 허드슨 베이 쪽에 가까운 학교가 하나 있고, 조금 더 넘어서, 무슨 클릭이지? 아, 무슨 클릭인데. 스토니 크릭이요. 아, 스토니 크릭이라는 예. 학교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거기 좋다고 맨날 잭챔버스입니다. 맞아요. 잭챔버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두 학교입니다. 그 잭챔버스랑 그, 예, 예. 스토니크릭인데, 그 학교인데. 이름도 똑같아요. 그 학교예요. 그냥. 네. 그 학교인데, 거기 한국인들이 많아요. 아마 제가 네. 이 방송, 그러니까 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닌 한국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학교예요. 그냥 한국인들이 학교가 많은 예 어, 한국이 학교,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지. 예, 예. 예. 제가 말씀입니다. 학교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학교는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가 없습니다. 네. 예,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없고요. 똑같은 견지입니다. 한국인이 많은 학교가 나쁜 학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을 멘트를 똑같이 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인이 많으면요 나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민족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 아시니까요. 그 예, 이거 드신 분들 예, 못 대먹었거든요. 그래서 몰려 있으면 사고가 나게끔 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잠깐 예, 말씀하셨을 때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뻔해. 그 두 학교 중에 하나야. 우리는 그 얘기 했었고요. 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편 먹고 아마 편 갈랐을 거야. 그 얘기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결국 뭐냐면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하는 짓이 뻔하다는 거예요. 몰리면요. 네. 네. 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좋은 학교의 기준을 뭘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쪽 두 학교로 몰려갔어요. 전부 다. 아, 랭킹 체크하고 오고 한국에서부터 막. 랭킹? 뭔 랭킹이 있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네. 한국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네. 한국에서 하던 짓 그대로 하던 사람들이 여기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물을 좀 흘려놓거든요.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아니, 뭐,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방송 드신 분 저를 뭐,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사실인데요, 그게 뭐, 지금요. 예. 그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는 뭐,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은 아까 그 여기 와서 이제 이게 있어요. 한국 애들 한국 사람들 이제 기본적으로 편 나누는 거 편 나누는 기준도 여러 가지 있죠. 뭐 예, 한국에서 나누는 식으로 뭐 아파트 몇 평에 사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예? 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뭐 공부를 잘하냐 뭐 쟤랑 놀면 안 되고 놀면 또 되고 뭐 이런 걸로 나누지 않습니까? 계층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죠. 예, 네. 자기만의 기준으로. 네. 하지만 뭐 보편 타당한 나름 보편 타당한 기준 있죠.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기준이지만은요. 예, 이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여하튼,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들이 그런 식으로 계층을 나눈다 그러면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되도 않는 것들이 뭐 계층을 나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나눌 만한 정말, 자기들이 그거를 판별하고 구분할 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 다 고만고만한 거거든요. 그냥 예. 본인들만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참.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와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 제가 이제 정착, 하면서 제가 잠깐 어려움을 겪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기 올 때부터 정착할 때 누군가 도움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순간,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사람 한국 사람들이 참 그 나쁜 습성이 뭐냐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색을 내요. 뭔가,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도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도움은 왜냐면 뭔가 제가 한국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사람이 집사람 말에 표현에 의하면 사람이 좋아가지고 뭘 하면 좀 도와주려고 자꾸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요 맨날 사고가 나요. 도와주다가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당했어요.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좀 더 도와주지. 그러니까 뭐, 도움을 받으면 그 도와주는 사람의 그 선의만 선의를 제가 알아주고 딱 그냥 그렇죠. 고마워하면 그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고마워하는 걸 넘어서서 한 번 도와줘, 네. 두 번 도와줘 그러면 네. 당연히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사실 인간관계 끊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그 얘기야. 시답도 하지 말아라. 아예 맨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집사람 좀 냉정한 편이고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럼 저는 뭐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결국 집사람 얘기가 맞아요. 나중에 시간을 가다 보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랑 정말 결국은 안 보는 상태까지 간 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급적이면 도와주지 말자,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대신 반면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성격상 누구한테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못 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이 세가지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제 입에서 야 누가 나 도와줘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정말 도와줘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몇 배로 갔습니다. 아니 몇십 배로 갔어요. 아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허용을 못하는 성격인데 여기 계신 분들 그래요. 돈 주고 쓰세요, 사람. 저도 그래서 돈을 주고 썼어요. 정착 서비스를 아예 돈을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매력, 그 독특한 못된 버릇이 있는 게 뭐냐. 돈 받고도 생색을 내요. 자기가 그냥 한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생색을 내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도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아도 기분이 나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도 떳떳할 수 있거든요. 너돈 받았잖아. 그쵸. 너가 나한테 호의를 베푼 것도 아니고 날 도와준 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지불한 대가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이야 라고 차례하세요. 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와서 뭐 애들 뭐뭐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뭐장 같은 것도 볼 때도 싸게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대충 와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그 값은 아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많은 팁들을 알려드리잖아요. 써먹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안 써요. 그런 방법을 쓰지도 않고요. 뭐 애들이 뭐 사달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비싼 핸드폰 사주고 뭐 하지 하면서 왜 정작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거,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쓰고 거저 먹으려고 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가끔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와서 한국 사람한테 돈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남이가? 남이에요. 생면 부지라고요, 사실상. 예. 그냥 서로 모르는 외국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당연히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산이에요. 예. 그래서 랜딩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랜딩 서비스 있고, 랜딩 서비스를 받을, 그러니까 랜딩 서비스 돈에 비싸서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러시면 그냥 부딪히세요. 제가 예를 들면. 예. 저희도 이제 랜딩 서비스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의욕절이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대로 사실 랜딩 서비스 못 받고 돈만 날리고 거의 진짜 예, 필요한 거는 정말 못 하고 결국 여기 와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산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저거 어떡하지? 정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마트에서 사는 것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는 그랬어요. 근데도 그안 되는 영어, 어떻게 그냥 정말 손짓발짓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정말 부딪혀가면서 다 했거든요? 다할수 있거든요, 그게. 예. 다할수 있고, 그게, 내가 뭐 기러기로 왔던, 뭐로 왔던 간에, 그냥 부딪히세요. 정말 돈을 아끼시고 싶으면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여하튼 버티시려면은, 약간 모멸감 받아가면서 영어 못한다는 모멸감 받아가면서 저도 다 겪었던 거거든요. 뭐 영어 못하면은 정말 가짜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인성이 안 되는 애들은 여기 애들도 다 친절한 건 아니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애들이 와서 말도 못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하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저뭐 하는 거야 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와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모멸만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내하시라는 거죠. 근데 고고하게 한국 사람으로 된 서비스 받아가면서 내가 돈도 안 쓰고 하겠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돈 농심 보죠. 그러니까 예, 저는 좀 세게 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오시라는 거죠. 그게 자신 없으면은 한국에 계시고. 그래서 제발 좀 나라 망신 좀 시키지 말고, 네. 국민성이야. 워낙 안 좋은 국민성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대외적으로 그거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장까지 그런 얘기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제발 좀 몰려다니지 말고, 학교 선정의 기준을, 저도 그랬어요. 이 학교 선정의 기준은 뭐냐? 한국 사람 없는 거. 뭐, 몰라요. 저희 학교 어떤 학교인지, 다른 사람들. 뭐, 거기 무슨 학교 그런 게 있어? 속으로는 그러죠. 좋은 학교야. 왜? 한국 사람 없으니까. 왜? 난 애들 영어 배우러 왔지. 한국 애들끼리 몰려가지고, 아유, 한국 애들끼리 몰려가지고 편 먹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 한국에서도 지긋지긋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하겠습니까? 뭔 기준으로 무슨 제첸부스가 좋고, 무슨 크릭이 좋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야죠, 그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문제 생겨도 그냥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발, 문제 생겼다가 나는 원래 달랐는데, 딴데 이사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좀,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로 퍼져나오면 다른 데로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면 그냥 사기 보내시던지. 그렇게 뭐 하시든지,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 학교를 선택했으면요, 해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판단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요망에 욕골되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그 사고 하신 분의 그냥 일부예요. 당연히 받아들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쭉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 39회 할 때는 아예 캐나다 구스 버전의 랜딩 서비스를 하죠. 들어보시면 뭐 일주일 만에 런던 생활에, 캐나다 생활에 완벽 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님의 첫 일주일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데 시행착오를 겪으셨는지, 뭐 어떤 부분에서 당황하셨을지, 뭐 이런 부분 좀 아유, 뭐 들어보고 다 싶어요. 당황스럽죠. 왜냐면요, 이게 이제 누군가 처음에 도움을 이제 받고 시작하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정말 많이 다른데. 전 왜냐면, 도움을 받았는데도 되게 당혹스러운 점이 되게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물론 저희는 그러니까. 랜딩 서비스 이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랜딩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정말, 진짜, 모든 거를 갖다가, 새로 시작하는 듯한 이 느낌. 아, 이거, 그러니까, 그러놓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거기 뭐냐면, 랜딩 서비스 받으면요, 보통 사람들 어떠시냐면요, 랜딩 서비스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랜딩. 그렇다고 제가 뭐 랜딩 서비스 하는 업체를 지금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랜딩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또, 잘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서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하튼 뭐냐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쪽 입장도 이해가고 저쪽 입장도 이해가 가요. 랜딩 서비스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랜딩 서비스, 그 이후에 랜딩 서비스 다 요청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쵸, 왜냐면 그 돈이 있으니까. 지불된 것만큼만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럼요. 여기는 한국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저희도 그래서 같은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받느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제가 받은 다른 업체들이 하는 거랑은 너무나 현격하게 말도 안 되는 서비스 받았는데도 동일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단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뭔가 다른 추가적인 뭔가를 저희한테 뭔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단 한마디도 한적 없습니다. 그 이후로요, 얼굴을 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의 아홉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열의 아홉은 대부분 한국 너 사람들끼리인데, 막 나중에 이러면서. 돈 받은 업체에 또 전화해가지고요, 우리끼리인데, 뭐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열의 아홉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그건 거예요. 예, 한국식이라는 거죠. 그건 한국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또 분쟁이 생겨요. 그렇죠. 예, 또 분쟁이 생기니까 깔끔하게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준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비스는 여기까지, 더 그리고 쓰고 우리는 싶으면 더돈 내면 되는 거고. 돈 내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는 일이면 돈을 지불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구한텐가. 차라리 그렇게 한게속 편하지 않습니까? 네. 떳떳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랜딩 서비스나 이제 마이크님의 그첫 일주일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 주에 상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네네. 자, 부동산 얘기 잠깐 또 들어가도록 엊그제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 신문에서 토론토 버블 이제 곧 터진다는 아, 더블 터진다. 예. 지금 평균 토론토 집값이 그 거래되고 있는 예. 집값이 72만 불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72만 불이 아니라요. 예. 지금, 72만 불이 아닙니다. 토론토 걸어야 되는 집값이요. 네네. 120만 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평균 거래가 네네. 120만 불로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괜찮은, 그러니까, 웬만큼 직장을 8년치를 이상을 해야지 도둑 네네. 만드니까. 그러니까 8년을 꼬박,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 8년을 꼬박 해야지 집을 하나, 토론토에서는 살까 말까 할 네네.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0만, 왜냐면, 왜 그러냐면, 한국이 아파트값, 지금 서울시 아파트값이요. 6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요. 네. 뭐 집값,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아파트니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한국 집값은, 한국 집값이면 서울 집값은 이 나라 돈으로 약 70만 불이 넘습니다. 네, 평균입니다. 70만 불이 넘는데, 토론토가 72만 불이라고? 아닙니다. 잘못된 거네. 예. 제가 알기로는 120만 불에서 140만 불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가 뭐, 여튼,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1.5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네. 예, 당연히 그 집값은 100만 불이 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실제 버블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토론토 외곽으로 사셔도 100만 불 이상을 주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 현실이고, 제가 이제 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관심이,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제 피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다음에, 뭐, 여기 와서 이왕이면은, 돈을 안 버는 거보다 돈을 버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항상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리니까.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런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집,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집이 그러니까 저기, 레지던셜 하우스, 그러니까 저희 집두 군데가 이제 양옆쪽으로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로 옆집이고요. 하나는 옆에 집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집은요, 부동산 사인, 예, 프로퍼티 사인 붙자마자 이틀 만에 나갔습니다. 팔렸고요. 바로 옆에 집은 2주 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그 푯말이 다 떨어져 나가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옆에 집 두집 전부 다그 단독 1층짜리 집이었는데 62만 불을 에스킹 프라이스로 불렀습니다. 예, 에스킹 프라이스로 불렀는데 요새는요, 에스킹 프라이스는 그냥 에스킹 프라이스입니다. 절대 그 가격에 팔리지 않습니다.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집을 살려고 39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에스킹 프라이스입니다. 집주인이 39만 불에 에스킹 프라이스, 나는 이 돈을 받겠다라고 불러서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저희 지인이 41만 불 오퍼를 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자,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1900만 불? 아니, 1900만 원을 나더 줄게 했는데 잘렸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집을 팔때 에스킹 프라이스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절대 낮은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냥 이 정도 팔면은 적당하겠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보통 리얼터들이랑 기존에 상의를 하죠. 야, 우리 집 밸류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 내가 이 정도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받을 가격은 어느 정도 기대치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절대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39만 불은 그래도 다시 말해서 39만 불이라는 것은 셀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최저 가격이라는 거죠. 최대 가격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난이 정도면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거기에 2만 불을 더 썼는데 잘렸습니다. 얘기인즉슨 4, 5만 불을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요새는 4만 불 정도 이상을 써야지 낙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경매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네요. 예, 이거는 충격적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지인이 요새 집 보러 하도 많이 다녔는데 집을 살 수가 없답니다. 예. 왜? 비딩이요 다섯 여섯 군데씩 막 들어온대요. 그러니 이게 그 집주인이 집그 오퍼를 낼때 이제는 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오퍼가 이제 어떤 형태로 여러 건 들어오겠는데 여러 건 형태 중에는 이제 하나는 이런 것들이 될수 있어요. 여기 보통 보면 이제 그 인스펙션이라고 집을 네, 사기 전에 집의 상태를 점검하는 행위를 하죠. 네. 예, 이제 인스펙터를 구해 가지고 집이 물이 새는 데가 없느냐. 배관이 혹시 잘못된 데 없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집물 새고 배관 새는 건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다 안에 기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볼 수도 없고요. 단순히 뭐 구조상의 결함 이런 것도 찾기도 되게 어려워요, 인스펙터가.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일 수 있는 하자들. 예? 그걸 통해서 집을 좀 깎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좀 잘못돼 있으니까 이거 조금 몇백 불 깎아줘. 뭐 여기는 많이도 못 깎아요. 그러니까 인스펙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인스펙터 같은 그렇죠. 경우에. 예. 왜? 왜? 물이 설사 새더라도요. 페인트 칠이 깨끗이 하면요.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 우기가 아닌 이상에는요. 눈이 많이 오는 겨울 아니면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네. 예, 그래서 인스펙터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걔네가 무슨 개런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인스펙트 안 하는 것도 돈 절약하는 방법이다. 왜냐면 인스펙트 하는데 최소한 4, 500분은 또 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괜한 돈 쓰지 마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시는 것도 제가 방법일 것 같고, 하여튼 여하튼 인스펙터 쓰겠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다들요. 예, 그쵸. 뭔가 깎을 거리를 찾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스펙터 인스펙션 안 하겠다고 하는 조건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게 돈도 법적으로 아니요, 강제되는 아니 건 관계되지 아니고요. 않습니다. 예. 그건 이제 개인 그 선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인스펙션을 우리 인스펙션도 안할 거고 돈도 한 4만 불 줄게 더. 이제 그래야지 이제 낙찰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제가 왜 이제 오해했던 게 뭐냐면 이 집을 살때 저희도 이 집을 살때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오퍼를 이제 저희 생각만 했던 거죠. 한국 관행이 뭐냐면 한국 관행은 집주인이 가령 이제 아파트 한 채를 5억 원에 팔겠다. 그러면 5억 원에 팔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 5억 원에 내가 살게. 누가? 예, 팔게 그랬는데 내가 살게 제가 딱 그러면은 그걸로 스탑이거든요. 그걸로요. 뒤에 오는 사람이 팔려서 그냥 다 끝이에요. 뒤에 못 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게어나 그거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 뭐 아니 이미 팔렸어요. 이미 오퍼가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퍼 나가면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 쓴날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또 집주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많아요. 또 예, 제가 아는데 아주 그 양아치 같은 집주인들 많거든요. 예. 저는 구두계약도 구두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좀 말이 깡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손해받더라도 일단 말하면 끝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여기 식으로. 예.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는 얘기는 안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여하튼 anyway. 하여튼 한국은 관행이 집을 사겠다고 하는 즉시 다른 그 상대방과 소위 협상이라는 걸 하지 않, 다른 협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요, 여기 왔는데, 제가 오퍼를 냈어요. 사겠다고 이제 냈는데, 누가 또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팔지 왜 나한테 줘? 근데 뭐또 받을 수도 있다고 막 그렇게, 리얼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제 원색적으로 했어요. 아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아니, 그냥, 한국 마인드죠, 이게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미법의 영미법 이 커먼로 상태의 그 계약법은 이게 아니에요. 오퍼가 계약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는 네. 이건 오퍼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컨트랙트를 할 때까지는요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영미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아 이게 이렇게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네. 완전 무식이 이제.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이기 때문에, 이제, 네. 상무법에 의해서, 따르니까 좀 다른 건데, 여긴 이제 행위가 다르더라고, 계약 행위가. 그래서, 마음대로 받는 거야. 그리고 거의,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옥션의 개념이에요, 거의. 주인이 불러도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 다음 사람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제안을, 소위 말해서 좋은 제안을 하잖아요? 그 제안으로 계속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선택은 주인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를 대여섯 개씩 받습니다. 쫙.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셀러 마켓이다 보니까 제가 1년 반 전에 구입할 때도 셀러 마켓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요, 제가 봐도 미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듣는데요. 정말 이게,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이제 막옷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가보면요, 이게 겨울엔 집이 원래 잘안 나와요. 지금 원래 시즌이 네, 아닙니다. 거의 안 나와요. 이게 스탑이거든요? 겨울에도 막 팔려요, 지금. 겨울에도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가보면요, 이 왔다 갔다 중간중간중간 들어가면요, 편말이 많이 붙어 있고요, 편말이 팔렸다는 편말 붙인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럼 커밍 순이라는 것도 붙어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물건 새로 출시하는 것도 아닌데 커밍 순 해가지고 딱 붙여놓습니다. 이제 커밍 순 붙으면요 얼마 있다 바로 팔려요. 또 옆집 두 개가 동시에 팔리기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볼땐 재밌습니다. 과간이 아니에요, 진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뭔 얘기 하시는데 한국의 집값 오르는 거랑은요 이게 개념이 달라요. 자,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2016년에 캐나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세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 가만히 있어. 한 군데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은 아니고요. 어디 유럽에 한 나라였던 거, 영국입니다. 그렇게가 많이 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0% 이상 전체적으로 올랐답니다. 전체적으로. 자, 한국 얼마 오른지 아십니까? 한국 뭐 작년에 많이 올랐다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1.34% 올랐습니다. 1.4%. 자, 7배나 더 올랐습니다. 저는 왜 실감합니다. 이게 저기 최근 발표한 통계입니다. 최근 발표한 게 이틀 전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어느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지는 제가 뭐 그냥 단순히 제가 지금 접하는 거 외에 신문지상에서 조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참조해 보시면 더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여하튼 현재 우리 지금 런던도 이 정도인데 뭐 토론토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요. 왜 지금 현재 런던이 오르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오르니까, 이민 정책 자체가 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이민자 30만 이상 받아들이고, 뭐, 유학생 뭐 하면 뭐, 거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여기 거주민들이 뭐한 50만 이상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집은, 많이, 필요할 거고. 근데 특히 런던이 지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른 이유들 많이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는데 가장 좀 설득력 있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통이죠. 지금 이제 익스프레스. 토론토부터 여기까지. 익스프레스를 지금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몰아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익스프레스 뭐 전 트레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 가장 좋은 건요, 수도권에서 얼만큼 가까워지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당연히 멀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게 사실 자동차를 몰고 토론토로부터 토론토 이제 광역화되는 이제 과정 자체가 몰고 뭐한 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도시들이 집값들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익스프레스 그 트레인이 생긴다 그러면은 런던도 한 시간 안짝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이럴 경우 캐나다에서 집값이 싸기로 사실 유명한 동네가 윈저와 이 런던 아닙니까? 대도시 중에서요. 물론 이제 뭐 여기서 더싼 도시 많은데, 여하튼 이제 대도시 말씀드립니다. 대도시 기준으로는 싼 도시인데, 제가 볼때 싸야 할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더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윈저는 조금 더 소외, 윈저는 여기보다 훨씬 더 멀기 때문에 뭐 익스프레스로 뭐 토론토까지 갈수 있는 사실 그런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런던이 이제 익스프레스권 권역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칠게 올라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제 전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뭐 한국의 집값 상승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런던도 지금보다 지금 뭐 비싸다고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칠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3년 안에 굉장히 거칠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주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무슨 뭐 자녀들 무슨 교육 때문에 잠깐 오시거나 할때 저는 집 사라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최저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 돈을 집값 상승분으로 메꿀 수 있으니까는 한번 저는 권해드리고, 특히 제가 강력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이거를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물론 여기서 이제 영주하실 분들도 환율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죠, 당연히. 한국에 있는 자산을 갖다가 이제 이전을 하려면은 뭐 환율에 따라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달러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어저께 환율이 836원을 찍었습니다, 캐나다가요. 836원이면요, 최근 몇년 동안요,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싼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2월 달인가 829원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작년 2월 달인가? 작년 2월, 2월인가? 작년 9월이구나. 작년 9월 달인가에 한번 829원대를 찍은 적이 있고, 재작년 2월 달인가 대충인가에 한번 830원대 가까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만에 그 권역대에 다시 들어왔고, 836원은요, 하여튼 여하튼 29원이 있지만은 최고로 싼 권역 내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집을 사기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자산을 그게 연구 목적이 됐든 임시 목적이 됐든 간에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얘기고요. 뭐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환율이 폭등하느냐? 이게 지금 이유는 그거예요. 4월 달에 이제 환율 조작 미국에서 이제 재무부에서 발표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어떤 분들도 얘기겠죠. 뭐 확실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확실하면은 제재가 가해지는 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확실하지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벌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사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렇게 예, 밝은 세상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뭐냐면은 같은 논리입니다. 그동안 환율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잘 해먹었잖아요. 재벌과 정부가 다, 그 다음에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잘 해먹었잖아요. 그럼 안 좋은 날도 있어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환율 가치가,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네. 재무부에서 꼭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야지 이제 형평성이 맞는 거. 그게 공평한 거죠. 예. 네, 왜냐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던 사람이 이번엔 반대가 돼야지. 예. 그쵸. 그래서 예, 그게 공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바랍니다. 아, 그 환율이 한국의 환율조약국이로 발표돼가지고 지금 현재 어저께 이제 일본 엔화가 이제 990원이 됐고 예, 미달러가 1,120원이 깨졌거든요. 1,120원이면 굉장히 높은 지금 고공행진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게 1,120원이라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오, 되게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1,120원이 저기 누구죠? 저 미국의 망나니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환율이 대충 그때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폭등했다가 떨어지니까 이게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한 900원 정도로. 예, 저는 이제 900원 정도 가서 이게 제가 IMF 터졌을 때, 그러니까 직장생활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가 미달러가 750원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가 600원이었어요. 그때가 1997년입니다. 예. 제가 뭐, 금융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지금 캐나다 달러가 860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860원인데, 아니, 830원인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것도 많이 떨어져서 830원 아닙니까? 이거 맨날 900원, 몇십 원에서 놀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750원짜리가 1200원 됐고, 이거 뭐냐. 이게 50%씩 다 가치를 낮춘 거예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원화는 계속 떨어져 왔던 거죠. 그 불을 누가 가져왔냐? 다 정부가 뒤를 봐주는 재벌들이랑 그 일가족들이 다 가져온 겁니다. 그건 원래 그게 누구 거였냐? 그게 다 국민 거였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쭉쭉 빨아니까 가계가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편중되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 편중된 부가 이제 이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한번 철퇴를 가해주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많이들 사실아 이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볼때 캐나다 달러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시적으로 8번이 깨지고 7번한테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만세죠. 여기 오신 분들, 예, 만세 부를 거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밖으로, 왜냐면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퇴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일본이 20년 동안 그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황도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일본이 엔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일본은, 엔화가 강세 때문에, 일본 내에서, 자국 내에서 높은,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수 있게 퇴로를 열어줬어요. 자국이 높은 엔화를 바탕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그 돈을 쓰면서 살수 있게끔. 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쥐를 갖다가 구석에 잡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구멍이라도 만들어 놓고, 야, 우리가 다른 건못 해주는데, 환율은 높잖아. 우리 환율의 가치가 높잖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같은데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우리가 연금 주는 거 이런 거 갖고 좀 넉넉하게 살수 있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살아. 대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줄게.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 밖에 나갔어요. 그 당시에. 네. 예, 인트이민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얘가 뭐냐면요. 저는 아주 아주 쌍욕을 하고 싶은 게 아주 잔혹할인 만큼 그러니까 토끼몰이를 한 거죠. 예, 빠져나가지도 못하게끔 환율을 높게 만들어 놓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핏발아 먹는 거죠. 아주 잔혹하지 않습니까?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 족쇄 채워놓고 피를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일식해놓고. 이게 한국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정의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미국에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금리 정의 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철퇴를 가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캐나다 부동산 이런 식의 자 보십시오.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계산할 필요 있어요. 100만 불짜리 집을 샀다. 자, 그럼 한국에서 예전에는요, 9억 주고 사야 됩니다. 9억 몇천만 원. 네. 돈을 갖고 나야 되는데, 자, 이게 뭐, 미국 재무부에서 잘 때려가지고 한 7번까지 떨어뜨려 준다? 7억만 주면 됩니다. 큰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네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또 그래놓고 나중에 또 그런 조치가 또 미약해지면 또 슬금슬금 몰릴 나라예요. 그때 바꿔서 다시 바꿔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예. 그러고도 남을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용해서 예, 국민들이 조금 현명한 국민들이 좀 예, 이 기회에 지금 탈출구가 열리기 시작 지금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현재 예, 엑소스 할수 있게끔 문을 쫙 열어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뭐 열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고마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사실상 미국을 욕하지만 미국이 한편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나갈 수 있게끔 열어주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수출업체에 있는 사람은 저 개소리 하고 있네. 우린 죽겠구만. 제가 말씀드렸죠. 좋았잖아, 그동안. 예, 네. 좋았으니까 참으시고, 이번에는. 예, 벌어놓은 거 쓰시면 되는 거고. 예. 그동안 까였던 거는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만회할 기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이게 공평한 사회, 이게 좋은 건데. 여하튼 지금 문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다가 여기 이제, 지가상승분.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요. 두 마리 토끼몰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직환차익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캐나다 정부에서 나온 겁니까? 부동산 무슨 연합회에서 나온 건 아닌데,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 뭐, 환차익과,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지금 그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갈 수는 없 아니 저기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세 나라 말씀드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영국 가긴 좀 꺼리죠. 물가가 살벌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은 제가 추천 파운드도 하도 쓰고 파운드가 또 가치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별 이제 비추천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예, 국민들이 그 투자할 수 있는 예, 소위 말해서 안정적인 이 예, 동남아 국가들 약간 조금 저게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뭐 동남아 화폐로 바꿔서 차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동남아 국가는 아직은 조금 위험해서 하니까는 그 저는 이제 캐나다에다가 지금부터 슬슬 한번 오실 분들 장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오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그 집, 그 분위기가 이제 그런데 집 사는 거 관련돼서 제가 사실 오늘 우리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아, 비용을 내는데 여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프로퍼티 텍스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런던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제 토론토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토론토는 지금 집값에 대해서 한0.7% 정도의 그 재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뭐한 100만 불 정도, 우리 아까 100만 불 정도면 약 우리 이약 7천 불 정도의 에그 세금을 내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그 돈이 한뭐 우리나라 돈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20억짜리 이상 집을 사야지 그 정도, 갖고 있어야지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높은데, 여기 아시다시피,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당구냐,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이 집값 상승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 택스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프로퍼티 택스 내는 거에 몇 배씩, 몇 배나 올라갑니다. 예, 집값이 지금 현재는.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 워낙 또 이런 거 냄새 잘 맡으니까, 예. 그런 쪽에다가 고려하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런던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런던이 인구도 많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집값, 집, 프로퍼티 택스의 또 상당 부분이 또이 교육세라고 예, 교육세.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육세, 뭐,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런던이 약간 은퇴지의 성향, 예, 이 캐나다 내에서 은퇴지의 성향이 이렇게 찌다 보니까 애들이 많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애들이 많으면은 좀쌀 텐데, 그래도 계속 학교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없더라도. 여기 뭐 이렇게 통폐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애들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또 저쪽 학교가 뭐 이런 거 아니다 보니까, 유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 N분제를 하다 보니까 이 집값이, 예, 그러니까 교육세에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 정도? 1.2%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기 토론토 같은, 아니, 여기 지금 현재, 그, 여기는 이제 MLS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는 이 부동산 매매를 통합전산 관리하죠. 우리나라는 그, 저기, 글쎄요, 지금, 뭐, 센츄리 21, 무슨 부동산, 뭐, 동네 부동산 이렇게 하면은, 그 동네 부동산에서 그냥 자녀들끼리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딴 동네에, 딴, 그리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요새는 뭐 많이 올리시긴 하는데, 안 올릴 수도 있고요. 전국구가 아닌데, 이건 전국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부동산이 매각을 하겠다 하면요, 무조건 캐나다 사람들 전체는 다볼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국가 전산망처럼 올리는 거예요. 부동산 전산망에 아예.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볼수 있어요. 그 집이 얼마에 나왔고, 어떤 조건이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MLS 들어가시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가령, 이제, 그 동네, 아, 그 집이 나온 동네에, 평균 소득, 평균 학력, 인종, 그 다음에, 나이,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 사는 거랑 뭔 관계가 있다고, 그게, 온갖 그 정보를 그게 다 올리나 싶었어요. 근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인 선호 지역인지, 뭐, 나이가, 이게 이제 주로 은퇴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이걸 완벽하게 다알수 있어요.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 여하튼, 집을 살 때, 내가 과연 이 집이 지금 적정 가격이냐. 지금 적정 가격을 의향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집을 살 때는 대체적으로 기준이 뭐냐면은, 지금도 아마 그건 유지될 거예요. 프로퍼티 택스 그러니까 집값의 1.5%, 1.2%가 택스이기 때문에, 택스를 보고, 택스 나누기 0.012 하면 그 집값입니다, 거의. 예. 그렇게 해서 대충 역산해 보면은, 이 집값이, 지금 현재 좀 과대 예상되는지, 과소 예상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 집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안 내려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수율은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령 이제 저희 집이 집값을 모르거든요. 근데 옆집의 택수는 얼마인지 알아요. 예. 옆집 택수는 알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밸류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령 옆집이 제가 택스 조사해봤는데 지금 가령 62만 불에 나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62만 불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집 밸류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내는 택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비율로 해가지고 간단한 방정식을 만들면은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따지니까 1년 반 동안 거의 20만 불이 올랐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20만 불이 올랐습니다. 상가격에.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 가격은 모르죠. 얼마에 팔렸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몇만 불을 위에 쓰고 그 매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뭐 이 차익을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로 지금 집값이 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를 네.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집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뭐 임대를 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이제 자가 사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뭐 시간이 뭐 글쎄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여기 저기 요 집과 관련돼서 비용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뭐 다음 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집을 사게 되면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게 프로퍼티 텍스가 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집과 집을 사면 이제 보험이 여기는 이제 듭니다. 네. 네. 보험이 또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집의 크기에 따라서 집보험. 보통 집보험을 자동차 보험이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많이 드시죠. 예. 네. 그래서 집보험료가 나가는데 뭐 집보험료를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 보험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아 이게 딱 그 이 가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하튼 집보험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뭐 한 달에 100불 언더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집과 관련된 좀 큰 집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뭐 경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비용들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뭐 인터넷 뭐 이런 거는 뭐 그건 각자 잘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 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 집과 딸 관련돼서 딸린 것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가 딸려 있고요. 전기가 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냉난방을 또 저기 가스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전기로도 합니다. 살벌합니다. 전기 써서 난방하면 거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여시는 다 그 가스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데피기 위한 온수탱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수탱크는 자기가 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임대를 하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고장 나면 새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건데. 네. 일단 온수탱크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온수탱크 예, 그 온수탱크 그 렌탈 비용이죠. 네. 그게 약 그 한 달에 약 30불 정도 나갑니다. 네. 여기 꽃논 같은 경우 릴라이언스라는 업체가 네.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과금 자체는 세 달마다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한 그러니까 한 번 날라올 때마다 한 90불 정도 90%, 예. 예, 내고 있고요. 그건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스료입니다. 네, 가스료는 여기 이제 유니온 가스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는 이제 가스를 냉난방합니다. 여기 이제 그 가스료가 보통 부과가 될 때 아마 한 달마다 부과를 하는데 집집마다 이제 가스 사용량이 다르니까 뭐라고 딱 그쵸? 그것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기본료가 높다라는 거죠. 기본료가 약 그 40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0불 네. 정도. 예. 그래서 안 써도 40불이 나갑니다. 고정으로. 그리고 재밌는 건요. 여기 가스가 대부분 집 어떤 안 물론 이제 집이 작은 집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보통 이제 퍼너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무슨 예, 벽난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스 벽난로인데 그거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뭐 네. 지하 쪽에 하나 있고 이제 1층에 하나가 있는데 연중 켜놓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불을 계속 살려놓다는 거죠. 저희도.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 이제 그, 불을 안 살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그, 퍼나스가 이제 그, 굴뚝을 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그걸 새들이 와서 막는 데입니다. 예. 네. 그 뜨거운 연기가 계속 나가야지, 얘네들이 이제 집을 안 짓고, 이게 안 막히는데, 그러니까 굴뚝에 그, 소위 말해서 채널을 계속, 통로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틀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는 처음 모르고 와서 꺼버렸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연료를 아깝게 왜 이게 365일 불을 켜놓나 그랬는데 그거 사용량은 미미한데 여하튼 그걸 계속 켜놓고 기본료로 한 40, 한 5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깝죠, 사실. 기본료로 40몇 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여긴 사실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걸 내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에어컨비, 에어컨을 키면 이제 그게 가스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난방할 때또 사용되니까 여름과 겨울에는 또 이제 가스비가 올라가죠.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평균적으로 그건 이제 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전기 수도료죠. 예, 전기 수도료는 여기는 이제 그 런던 하이드로라는 데서 이제 예, 징수를 하게 되는데 네. 런던 하이드로에서 전기와 수도를 동시에 과금하죠. 우리 뭐 전기 따로 수도가 따로 우리는 이제 한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전기와 수도를 같이 과금합니다. 동시에. 예, 그래서 그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물론 자기가 이제 뭐 저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인터넷에서도 날라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예 그냥 받아보도록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기 수도료가 그 황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과금과 관련돼서 되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단계별 뭐 누진제 해가지고 뭐 사용량에 따라서 뭐 굉장히 막 과금이 많이 우리 우리나라는 최대 두 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뭐 다섯 배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전기료 몇백만 원 나왔다는 작년 여름 같은 경우 뭐 이제 그랬는데 여기는 사실 누진제가 좀 약하고요. 대신 기본료가 셉니다. 예, 그래서 기본료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나와 있는 게 여기 딜리버리 피라고 나와 있고요. 뭐 레귤러터리 차지 뭐 그다음에 뎁 리타이먼트 차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HST 이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 여기 지금 하나 이 익사임플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지금 뭐 제가 몇달 전에 사용한 건데 이게 2016년 2월, 이게 1년 전이네요. 네. 제니얼리 20일날 사용했는데 이게 저한테 날라온 게 전기 수도료 포함해서 110불이 나왔습니다. 총 청구된 게. 네. 나왔는데, 110불 중에서, 전기료가 57불이 나왔고요. 네. 예, 수도료가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43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57불 중에서, 그러면 제가 사용과 관련되지 않은 것. 직접 사용과 관련되지 않은 이 배달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런던 하이드로가 또 이제 뭐 이런 기자재를 사면서 무슨 빚진 게 있나 봐요. 뭐그 빚진 거 갚는 거에 이자를 또 우리한테 부나 봐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합쳐 보니까요. 57불 중에서 에 34불이 57불 중에서 34불이 예이쓴 비용과 관련 없는 그 공과금 명목입니다. 기본료 명목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57분에서 34분이니까 저는 실제로 쓴 거는 2만 20몇 불밖에 안쓴 거예요. 전기 사용료는요. 근데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이런 식입니다. 여기가. 예. 배보다 배꼽이 엄청 크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와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예, 수도와 관련된 거 보면은 자, 수도와 관련된 거는 예, 더 황당합니다. 워터 차지로 해서 나온 게요. 여기 나온 게 53불 나왔습니다. 제가 예, 53불 나왔는데 여기 이제 워터 차지에 관련돼서 얘네가 이제 그 얘네도 기준 이게 워터 차지도요. 얘네가 그 많이 쓰면요. 이게 중과하도록 돼 있어요. 중과 이제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짜증 났더라고요. 이게 6큐빅미터 6세제곱미터죠. 6세제곱미터 이하를 쓰면요 사용료가 안 나옵니다. 이게 보면요 여기 6인가 8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인가 8인가를 쓰면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6부터인가 보다. 6부터. 그러면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을 쓰면 이제 단계별로 누진됩니다. 예, 네. 누진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그 동일 기간에 대해서 쓴게그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54불 중에서요. 저희가 물값 쓴게 10제곱미터를 써가지고 11불이나 11.5불이 나왔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기본료가 42불입니다. 54불 중에 기본료가 42불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배가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큰게 아니라 엄청나죠? 결국 뭐냐면요. 총 110불을 냈는데요. 기본료, 물값 기본료 42불. 그 다음에 전기료 기본료 뭐 33불. 그래서 77불인가 8불인가가요. 110불 중에 기본료입니다. 실제 물과 전기를 쓴 거는 30몇 불밖에 안 돼요. 이게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근거 없이 한국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뭐그 나라 싼데 어쩌고 저쩌고. 기본료 장난 아닙니다. 싼게 맞는데 해야 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싼 것도 아니고요. 네, 안 써도 나오는 비용이거든요. 안 써도요, 거의 80불은 매달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써도. 그러니까 집을, 제가 왜 이걸 왜 언급하냐면, 집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집을 사면 렌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나 렌트 안 주고 그냥 집만 갖고 있고 자본채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러면 집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령 뭐 재산세가 내야 되고, 내가 뭐 5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럼 재산세 기본적으로 50만 불을 6천 불 내야 되거든요. 네. 예, 6천 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 안 써도 되는 이 80불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수료 80불. 그 다음에 가스료 40불 기본료 내야 되고요. 그럼 가스랑 전기의 기본료만 해도 120불입니다. 릴라이언스 매달 내야 됩니다. 150불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150불에다가 보험료 나와야 돼요. 자금집 뭐 150불 플러스 해가지고 200몇 불이 네.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물론 살면 어차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나가지만, 내가 그냥 투자 목적으로 샀을 경우에 나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면 뭐 6,000불에다가 한 달에 200몇불 해서, 그러면 한 달에 200 불이면 2,000불이면 이게 8,500불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8,500불이 늘 갖다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것들을 커버할 수 있느냐? 뭐 충분히 커버한다라는 거죠. 뭐 충분히 커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넘치도록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제가 이렇게 뭐그 비교를 네.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니까 선택은 누가 하시는 거죠?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선택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뭐 집을 뭐 이라든지 뭐이 도시가 광역화되기 시작하면은 좀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뭐 토지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집이 모자라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집을 제가 지금 건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뭐 디벨로퍼 형태로 해서 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참고하시고 뭐또 오늘 이 부동산 관련돼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거 있었지만은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것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강의 네. 오랫동안 들은 것 같아서 너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못다한 얘기는 시리즈로 계속 하죠. 뭐 예, 뭐, 10탄, 뭐 20탄은 계속 예. 예, 모두 그냥 늘 관심 많으신 그런 토픽이다 보니까 예.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